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우리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전술 좀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새해 첫날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정말로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놀라운 영광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라고 한번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볼까요?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H 집사님께서는 아주 귀엽게 손까지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오늘 묵상할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의 두루마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으로 보는 것이 좀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하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가 모세가 지었던 다섯 권의 성경 중에 끝에 마지막에 있다 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마지막에 있다 라는 것은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오경 다섯 권의 성경의 결론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렇죠? 수요 예배를 쉬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성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말씀은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우리 마침 교환해 보시면은 그 오른쪽 위에 1번에 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 핵심 정리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여기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자 1번 창세기는 네 개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 스스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네 명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2.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3.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침서로 하나님께 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4. 민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앞에 네 개의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뭐 그 사람이니까 죽음의 어떤 것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죄의 모습은 더 커지고 더 관영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가 망하는 것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놀라운 개념을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의 말씀으로 그 모습을 이미 어떻게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법을 내려주셨다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오해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었던 삶의 모습을 더 중요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이 법마저도 업신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악평하면서 차라리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죽느니 그냥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묵상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삶이 저주의 삶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훈련의 장소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광야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은혜의 장소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지지난주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처음 듣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고 표정이셔서 자 오늘은 지금부터는 처음 듣는 얘기가 괜찮습니다. 그런 표정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훈련의 끝에 다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 이야기입니다. 다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그렇게 재미없다고 말했던 레위기의 반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레위기의 반복이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배울 때 제가 두 번, 세 번 되게 강조해서 방금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떻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자, 재미가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또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으실까요? 우리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법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잘 보면은 똑같은 말씀도 존재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럼 야 잊지 마서 야 레위기를 다시 읽어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다시 한번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즉 출애굽 이전의 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이 신명기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가 전부인 세대라는 거예요. 광야 이전의 삶을 모르는 세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조건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던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찌되었건 이들이 태어나면서 자라났던 그 동네는 임시 거처예요. 고향이 될 수가 없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에서 평생 정착할 곳으로 간다라는 이 생각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고 평생을 생각 속에서만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또다시 창세기에 불신앙의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저 땅은 정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왜 자신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어야 했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즉 정복자로서의 모습만 나타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빌려서 세면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환 왼쪽 아래 3번 구절을 보시면요, 세 개의 구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조가 각각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입니다. 즉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는 설교이고, 두 번째 설교는 현재의 삶을 위한 설교로서 레위기와 똑같이 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설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미래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공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4장 과거의 삶, 5장에서 26장 현재의 삶, 27장에서 34장 미래적인 삶, 이 구조를 마음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수요뿐만 아니라 뭐 주일날까지 설교할 때마다 종종 지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본문이 길거나 내용이 많거나 반복이 되어진다면 어떻다고요? 중요하다. 아, 감사합니다. 허니쌤 오늘 컨셉 되게 좋으세요.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여러분들이 구조를 봤지 않습니까? 구조. 구조를 봤는데 이 구조를 볼 때 모세의 몇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해 보이십니까? 두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해 보이십니까? 세 번째 설교가 가장 중요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본문이 길거나 많으면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가 가장 양이 많을까요? 예? 두 번째 설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설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두 번째 설교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설교가 가장 많다라는 것, 그럼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현재의 삶. 현재의 삶, 즉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조를 보시면은 그 다음으로 양이 많은 거, 그렇죠? 미래적인 삶, 미래적인 삶. 세 번째 설교인 미래의 삶,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두 번째로 양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긴 하지만 순서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첫 번째 설교, 하나님 첫 번째 설교일 겁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말을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이 구조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언제의 삶이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과거로 가야 되는 겁니까? 미래로 가야 되는 겁니까?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미래에 다시 만날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게끔 하는 것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무엇일까요? 과거. 중요하긴 하잖아요.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건 굳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이 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과거가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 과거는 뭐라고요? 세 번째라고요. 현재를 잘 살아내고 그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갔었을 때 이 삶의 모습에서 답이 안 나오는 그 답을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다고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뭐 언제든지 자꾸만 어디로 자꾸 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합니다. 그죠? 과거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여전히 나는 죄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떡국 드시다가 화내시고 계십니까?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왠지 찝찝하지 않습니까? 막 그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죄된 나의 모습이 먼저 막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100%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죄된 모습이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즉 신명기는 지금 동행하시는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만날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음을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마저도 소망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은 무엇이에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삶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쉽게 잊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를 들먹이는 이유는 이 지금과 이 내일의 행복 속에 시작이 주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에서의 법은 레위기에서의 법과 중요하게 하나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차이가 나는지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찍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과거를 들먹게 올렸다. 이게 신명기에서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건데요. 신명기의 법과 레위기의 법이 똑같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신명기에는 있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특징이 써 있는데 표제를 보시면은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신명기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없어요. 신명기에만 있는 표현.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37절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셨다고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되게 작다. 모든 문제 속에서 작을 뿐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이 많고 좋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다라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특별히 찍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있죠? 신명기 10장 15절 이 장수를 안 바꿨네요. 여호와께서 오직 제가 두 개를 했군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사 사랑하사. 신명기 23장 5절도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왜 레위기에 없는 표현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는 넘쳐나겠는가 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그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니 지금과 내일을 온전함과 소망함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이미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뭐라고요? 주의 자녀답게 이제 살라고요. 더 이상 과거에 억눌려서 애굽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나안에 처음으로 이끌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만났었을 때 애굽으로 가겠다.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다시 애굽에 종되겠다.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억눌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미래 역시 동일하게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같은 율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의 선언이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한 가지 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도 들으셨던 분들은 하나 또 나오시는데 창세기도 한번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도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쉐마라고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이 문장이 오늘과 내일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하라고요?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증명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에게 몇 번 시험을 받으시죠? 세 번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번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 시험하셨으면 예수님이 몇 번 답하셨을까요? 세 번 답하셨겠죠. 세 번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세 개의 말씀 모두가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명이라는 말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답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계시죠.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지금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이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묵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삶을 위하여 잊지 말고 들어라, 기억해라, 알아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시험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지고 역사상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언제 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쉐마의 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법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은 뭐 법적인 것도 좀 재미도 없긴 하겠지만 은혜를 한 것을 막 받게 되다가 28장 가면은 또 조금 이상해져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무엇이 나오냐면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을 나중에 펴보시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을 받으면 이런 거다, 저주는 이런 거다 라는 것을 한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저주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28장의 말씀을 문장 그대로 받으면 어려운 삶이나 질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방법이 어찌 되어졌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복을 비는 신앙, 한마디로 기복신앙을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못 살면 신앙생활 못한 것이다 라는 믿음인 거죠. 24표 살면 믿음이 요만한 건데 32표 살면 믿음이 이만한 높은 것. 재산이 한 5천만 원 있으면 믿음이 요만한 건데 재산이 한 10억 있다면 믿음이 더 엄청 높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 분명히 아니죠. 왜냐면 그렇다면 저 대박 잘 살아야 되거든요. 저 대박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적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쓰면 안 되고 여기 누구인지 잘 모르겠죠. 누군가 나오셔서 목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유함으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그런 관점으로 서술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문장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장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 그대로 받게 되어지면은 지금 내가 못 사니 나는 저주받은 것이고 말씀 불순종한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하여튼 기원전 1400년 경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기원전 1400년 경이에요. 이때가 언제인가 제가 한번 이 말씀 주면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고조선 시대더라고요. 단군신화 시대. 단군신화가 기원 2800몇 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군신화가 뭐 기원전 1000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조선 시대, 단군신화의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그럼 어떤 시대? 신화의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길흉화복, 좋고 나쁘고 뭐 복을 받고 복을 안 받는 것들을 모두가 다 신이라는 존재에게서 답을 찾던 시대예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의 은총을 바라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지금 28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은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몸의 병과 가난함과 빼앗기운 무엇입니까? 신의 노여움으로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신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저주는 신의 부재, 즉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죠. 똑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이 복과 저주라는 의미를 산상수훈에서는 조금 더 크게 확장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가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유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애통하는 자, 그러면 탄식하고 막 슬퍼하는 사람인데 이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의 삶은 가난하더라도 실제의 삶은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삶은 의에 줄이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된 삶이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으로 여겨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부유함이 좋은 신앙이다, 병든 것은 불신앙의 결과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핵심은 한 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세오경의 말씀과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이 풍성한 복,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